소식들이 안 꾸며도 충분하게 예쁜 걸 알면서 넌 오늘따라 유난히 더 예뻐서 날 괴롭히는 이 순간 기다림의 끝엔 항상 언제나 나를 불러 반겨주던 달콤하게 내기 오로지 내 앞에서